조선민주주의민과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동지에게 가루나세나 코디토와쿠 주조 스리랑카 민주사회주의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24일 평양의 만수대 의사당에서 신임장을 봉종했습니다. 김영남 동지는 신임장을 받은 다음 대사와 담화를 했습니다.